못한 새내기 골보이. 세상이 날 버렸어 원망하며 나 홀로 울 때 힘들 때 내 옆에 너의 따뜻한 손길을 난 기억해.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어. I'm your boo, oh maybe I'm your boo. 널 만나는 순간의 지루함에 흘러가는 연속이라도 나를 보고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려대. 우리 만남을 무시해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. 운동을 못해도 네 사랑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의 홈런이야. 얼굴은 못생기고 가진 건 없어도 네가 있단 자체가 홈런이야. 운동을 못해도 네 사랑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의 홈런이야. 얼굴은 못생기고 가진 건 없어도 네가 있단 자체가 홈런이야. 잊어버리지 마 항상 그대만 바라볼게. 따뜻한 손길로 감싸줄게. 나의 영원한 파트너를 주머니 속에 넣고 싶은 no. 나로 인해 울 때가 더 많은 no. 나 같은 놈 만나기에 나 아까운 no. Got to know you got to know that 너 없이 나로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. 검토 말대 넌 내게 살아있는 또 하나의 미래. 그녀에게 몸을 던져 내 사랑은 strike. 너에게만큼은 당당한 top five. That's right. 너로 인해 아름다운 feel alright. Let's go tonight. 작은 마음을 모아 두 손을 잡아. 우린 아직 사랑해 목말라 갈 길이 많아.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. 잊어버리지 마 항상 그대만 바라볼게. 내 사랑.